꿈이었던가 생각해 보네요. 그대 맞다면 그대로 있어요. 사랑에 미친 거라 말하지 마요. 그냥 좀 아파 힘들었잖아. 말없이 껴안고 있어요. 이대로 너를 사랑한 기억들 눈 뜨